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그이 없인 못 살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김운용 작곡인 노래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경연은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품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 없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상감정을 뜨겁게 노래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는 경연은 원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직 그이만을 충종다해 모셔갈 천만 군민의 진정을 진실하고 뜨거운 정이 흘러넘치는 가사와 선율로 훌륭히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라대조상에서 8분의 12박자로 씌워진 노래 선율은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는 인민의 진정이 흘러넘치는 훌륭한 시효들과 졸졸하고 풍만한 정서가 굽이쳐 흐르는 감동적인 선율 형상으로 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논리 불리고 있습니다. 친근하신 그이 좀 가슴이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 같은 인도권 비듬이 끌려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정은 동지 그이 없인 못 살아 우린 못 살아 우리의 운명 김정은 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우리 마음 그이만이 그 언제나 우리 행복 지켜주시네 나를 펴는 희망도 품은 소원도 그 품에서 모두 꽃피네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정은 동지 다음 순서로 노래 영원한 미아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혜정 작사, 함효욱 작곡인 가요 영원한 미아리는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항일혁명 투쟁에 간고했던 그 나날 혁명 손열들을 투쟁과 승리로 힘있게 거무추동하던 글발인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를 심장에 새겨안고 백도의 밀림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옥족불변의 맹세를 철학성이 강한 시 형상과 정서 깊고 열정이 넘친 선율 형상으로 훌륭히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요가 그토록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고 있는 것은 우선 가사 형상에서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 사상적 내용을 철학적 깊이가 있는 시적 형상으로 훌륭히 펼쳐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에서는 제목 영원한 미아리에 대한 해답인 동시에 작품의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죽어도 흉명신념 버리지 말라라는 시어를 매절에서 반복하여 주고 졸별 내용을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창작된 가요 죽어도 흉명신념 버리지 말라에서와 달리 구호문헌의 문구를 그대로 가사로 옮겨 노래의 사상을 흉명손열들의 당부로 하여 천만 국민의 심금을 더욱 세차게 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요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정서적 요구를 반영한 시대적 명작으로 될 수 있은 것은 가사의 형상이 새롭고 개성적인 손율 형상과 결합된 데도 그 여인이 있습니다. 라서저의 4분의 4박자로 된 손율은 이 부분 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요의 손율은 주제 사상적 내용과 서조식의 성격에 어울리는 사색적이면서도 의지적이고 힘있는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적이면서도 통속적인 가사와 독특한 손율이 결합된 주체 시대의 가요 영원한 미아리는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가는 천만 국민의 신념의 미아리로 영원히 어울려 퍼질 것입니다. 조용히 걸음 멈추고서 가슴에 뜨겁게 안아보네 조국의 푸른 밀림 속에 소중히 새겨진 글발이요 아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